남조선에서 박근혜 역도가 지난 10월 25일에 이어 4일에 또다시 국정농락 추문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기화로 각계층의 분노가 더 끌어번지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만 일관된 역도년의 사죄 노름에 한 네티즌은 역도의 대국민 담화를 액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7편으로 된 박근혜 대국민 담화 번역판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. 남조선의 한 신문은 이 번역판이 인터넷 사용자들 속에서 커다란 화제거리도 되고 있으며 각계층은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를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.